마른 거리는 당신 얼굴 예쁜 그 얼굴 지금도 보고 싶어 설레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나의 이마 사랑 주는 예쁜 내 이마 나는 당신만 죽도록 사랑할 거니까 세상 만사가 힘들어지면 단 한 사람 사랑하면 행복하게 산다 전해라 당신 얼굴 예쁜 그 얼굴 지금도 보고 싶어 설레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나의 이마 사랑주는 예쁜 내 이마 나는 당신만 죽도록 사랑할 거니까 세상 만사가 힘들어지면 단 한 사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 전해라 행복하게 산다 전해라